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 혁명 사족지 기념품 공장을 현지지도 하신 소식을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바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룡악산 샘물공장을 현지지도 하신 소식을 브라질의 인터넷 홈페이지 마리샤 베르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까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